어머니 시편 김초애. 고향 떠난 자식 꿈꾸며 그리워도 오늘의 고통이 소망이기 바래. 저무는 황혼에 서서 자식을 지키시는 어머니. 당신의 희망이 고통 속에 묻혀버려도 맑은 그늘 속 얼굴빛 언제나 고왔어라. 어머니, 삼켜버린 고통의 무게 얼마입니까? 불효는 저희를 주저앉혀 일어서지 못하게 해도 고달픈 눈을 감고 어머니의 꿈속으로 갑니다. 한 접시의 시, 그 아홉 번째 만찬은 김초애 시인과 함께합니다. 앞서 읽은 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놓치고 후회하는 자녀에 관한 시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따뜻한 포옹 한번 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친구, 동료, 노력 없이는 그 무엇도 쉽게 얻지 못한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곁을 지켜준 부모님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일상이 궁금해 걸려온 전화 한 통도 가끔은 귀찮게 느껴져 얼른 끊어버리곤 하는데요.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부모님과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자녀들. 앞서 읽은 어머니 시편은 김초애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집은 어머니 1편에서 52편까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시로 채워져 있는데요. 어머니의 몸에서 나라는 주체가 분리돼 나오는 순간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밀도 있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억에 있는 어머니의 존재를 시집에 담아 출판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독자의 가슴을 울립니다. 김초애 시인은 1963년 현대문학의 4월, 길, 문 앞에서라는 작품으로 추천돼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이후 연작시 사랑꽃 시리즈를 담은 시집 3권을 비롯해 섬, 어머니 등의 시집을 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강연, 인터뷰 등에서도 시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 등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7년 매거진 헤이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초애 시인은 가족들과 편지를 자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편지는 문자의 특성 때문에 말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초애 시인은 2008년 1년 동안 자신의 손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자를 향한 사랑을 담아 5권의 노트에 쓴 연서를 손자의 중학교 입학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엮어 행복이라는 책도 출판합니다. 이를 받은 손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바쁜 학창시절을 보내는 중에 짬짬이 할머니에게 답장을 씁니다. 손자의 3년치 일기와 할머니의 일기를 날짜에 맞춰 교차 편집해 행복편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을 살아가는 김초애 시인. 우리도 그의 작품을 읽으며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접시의 시, 그 아홉 번째 만찬은 김초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오늘은 김초의 시인의 시를 토대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디오가 끝난 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의미 있는 저녁 만찬이 됐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